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?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건 너를 처음 만난 그때.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?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은 너를 사랑했던 그때란 걸. 달 알지만 난 너의 전부를 원하지를 않아. 그렇지만 아이처럼 조르고 싶어. 이젠 더 이상 너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걸 알아. 그냥 그렇게 바라봐 볼 거야. 슬프지 않아. 너는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. 그냥 이대로 살아. 너를 사랑했던 그때란 걸. 잘 알아지만 난 너의 전부를 원하지를 않아. 그렇지만 아이처럼 싶어. 이젠 더 이상 너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걸 알아.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볼 거야. 슬프지 않아. 너는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. 그냥 이대로 사랑을 할 거야.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? 내가 정말 너를 처음 만나.